할까. 아주 오래 전부터 너를 좋아했었다고 늘. 지금 말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? 달라질 게 없는 맘을 가진 너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 같아서 신이 곱게 빚은 한 송이의 flower. 사라지지 마, 달라지지 마.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.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's like you. 용기가 없어서 I'm sorry. 더 맑고 비웃어 그래 나는 널 사랑하는 찌질이 찌질이. 그래 나는 머저리 머저리. 난 너한테는 거머리 겉절이. 이 세상 너 하나면 돼. Baby I'm only yours. Uh-huh. 왜 대체 말을 못할까 기죽은 어린애가 떠. 다른 사람 만나지만 내 가슴 무너지게 그러지 마요. 빈틈없는 그대에게 난 무리일까요? 텅 빈 맘은 공터인데 머릿속은 터지네. 어 맘 언제 이렇게 돼버렸나요?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.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's like you. 용기가 없어서 I'm sorry. 더 맘껏 비웠어 그래 나는 널 사랑하는 찌질이 찌질이. 그래 나는 머저리 머저리. 난 너한테는 거머리 겉절이. 이 세상 너만 하면 돼. Baby I'm only yours. I'm only yours. No. 결국엔 넌 내 사랑 앞에선 내 찌질이. 네가 나의 주목이 돼.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네. 이 하늘에 빛이 나네. 내 맘이 너에게 닿기를 바래. 말하지 않아도 no. 언제나 내 맘은 no. 아름다운 그대와 걸어가고 싶어. Everybody knows 한 가지 말할 게 있어. Listen to my heart. 난 네 앞에서는 떨려. 그래 love you.